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Tiempo del corazón. Prepárate para que tus oídos se deleiten con una exquisita selección de canciones que despertarán sentimientos y nos recordarán lo bello que es el amor. ¿Qué mejor que abrir nuestros oídos al amor que con las mejores canciones romántic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e a tu estilo. Las palabras nunca alcanzan cuando lo que hay que decir desborda el alma. Thank you, 2PM. Gracias, gracias, porque me quieres, porque me escogiste entre tanta gente. Lo que puedo hacer por ti no es mucho, así que hice esta canción para ti. Te amo. This is from Hottest. 어떻게 말할지 몰랐어. 어떤 말로도 모자랐어. 너무나 고마워서 어떡할 줄 몰랐어. 왜 내가 좋은 건지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고른 건지 난 해줄 수 있는 게 larga que sea la tormenta, el sol vuelve a brillar entre las nubes. Y It's okay. B-T-O-P. Cuando estés cansada y te sientas sola, escucha esta melodía. Escucha la voz que fluirá afuera de la música. La única cosa que puedo hacer es cantar esta canción. Incluso si las cosas son difíciles, está bien. Todo estará bien. Creo en ti. 말이 무섭대 대학서 배운 건 다 까먹었어 실업자 백만 시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숫자가 차라리 통장 잔고였으면 좋겠어 시끄러운 알람이 새벽부터 날 계속 재촉해 쫓기는 나 선지 밖은 틈없는 벼락 끝 같아 뭘 하고 있지 하니 뭘 해야 하지 답이 없는 메아리 나 왜 밖에서 치고 엄한 곳에 다 와풀이해 좌표 없는 하늘 위 방황하는 작은 조미배 억지로 눈물을 삼켜 어느새 한숨은 습관이 돼 알아 나도 바보 같은 거 남 앞에서 괜찮은 척 접시에 맑던 예전에 넌 지금 어딘지 La cura para el dolor por aquello que perdimos es el olvido. El olvido es una forma de libertad. Song Request, Lisora, con Suga. Locutor, por favor reproduce una canción para mí. Una canción para hacerme sonreír. Una canción que me haga olvidar a esa persona. y sonríe por mí en esta triste noche. Reproduce una canción que me haga llorar y llora por mí en esta noche sofocante. 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한 게임에도 외로움에 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여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쉿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명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함 게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버티는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So I turn on my radio 내 목소리가 들려오고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Es al separarse cuando se siente y se comprende la fuerza con la que se ama. So, goodbye. Kim Jong-hyun. Cerrando mis ojos, siento tu respiración. Puedo entonces sonreír. Así que adiós. No llores y sonríe. Enviaré lejos las ocasiones donde mi corazón era frío. Adiós al solitario yo que una vez se escondió en la oscuridad. Te necesito. Necesito tu amor de nuevo. Extraño esa parte de mí. Sí, esa parte de mí que se fue contigo. Don't wanna cry. 17. Estoy bien. No estoy bien. No te extraño. Te extraño demasiado. Tengo que decir estas mentiras que no vienen de mi corazón.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부족해서 어떤 말을 꺼내봐도 너 하나만 아끼던 날 두고서 어디 간 거니. 내가 쉬어 어졌어 멀리 간 거니. 장난치지 마 거기 있는 거 봐라. 밑을 끌 깨쳐 마냥 기다리자. 널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지금 멀면 못 볼지 모르 니까.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은 많지만 울고 싶지 않아. 낯설지 않은 길 이 길이 낯설다. 아는 길 맞는지 내게 또 묻지요. 혹시나 그 사람 날 찾고 있진 않을까. 나는 지금 널 찾고 있어요. 장난치지 마 거기 있는 거 알아. 곁에 날 것 같아 많이 기다리자. 널 찾아가야 돼 가야 하는데. 눈물 떠요 점점 흐려져. 울고 싶지 않아. 싱글처럼 마음이 말을 듣지 않을.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제발 이 없는 듯 어떻게 안 나는 사람.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Podrás estar lejos de mis ojos, pero no de mis pensamientos. My Prince, Park Bo Young. No olvides nuestras promesas. No olvides nuestros secretos. No olvides cómo latía mi corazón cuando me mirabas. Yeah. Hay personas que significan tanto para nosotros que ni siquiera existen las palabras que puedan expresar tal emoción. Angel, Team Top. Quien sea que te vea dirá que eres realmente bonita. Uno por uno dirán que eres única y perfecta. Hay un ángel en mi corazón. ¿Sueño? ¿Esto es un sueño? Siento como si me hubiera ganado el mundo. Girl, 꿈처럼 다가온 널 이렇게 꼭 잡아 놓지 않을 거야. You are so beautiful to me, girl. 첫눈에 반했던 내 이상형인 걸. 참 다행이야 이건 널 만나서. 눈부시게 예쁜 얼굴 햇살처럼 환한 웃음은 하늘의 밝은 별 같아. There's an angel in my heart. Dream 꿈은 아니겠죠.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 멈춰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이 지나 모두 변한다 해도 난 약속해 네 곁에 있을게. Yeah.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눈부시게 예쁜 얼굴 햇살처럼 환한 웃음은 하늘의 밝은 별 같아. There's an angel in my heart. 하루하루 지나가면 서로서로 닮아가면 너에게 점점 빠져만 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멋진 주인공들처럼 I'll give my life to you. Yo. 언제나 너에게 웃음만 줄게. 그 어떤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매일 하루 시작해 네 생각에 내 입가에 미소가 맴도네. 행복해 나 어떡해. 이제쯤 힘든 하루 끝에 네가 내 옆에 있다게 매일 하루 고맙고 나 힘이 돼. 약속해 네 곁에 있겠다고 나 안 변해. 시간이 지나도 너 사랑해 너 지킬게.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누가 봐도 너무나 예쁜 하나하나 너무 완벽한 There's an angel in my heart. 눈부시게 예쁜 얼굴 햇살처럼 환한 웃음은 밤하늘의 밝은 별 같아. There's an angel in my heart. Hay amores dolorosos, imposibles, esos donde para la persona que quieres eres invisible. My Heart's Calling, Kim Dong-wook. Mi corazón está maldiciéndome porque no puedo decir te amo. Mis lágrimas siguen cayendo y mi anhelo por ti sigue creciendo. Esta triste palabra queda como espina en mi garganta, sonando en mis oídos todo el día. Te amo, y te amo para siempre, incluso si no me ves. 서로 자꾸만 그대를 찾는 내 맘 세상이 그댈 질투하도록 자꾸만 그대 부르는 내 맘이 욕심도 내지 못할 테니 가슴이 욕해 사랑한다 말조차 못하니까 눈물이 터져 그리움이 흐르고 흐르니까 가시처럼 목에 걸려버린 슬픔 그 말만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고만 있죠 Sueños y en el amor no cabe lo imposible. Day by Day, Girls' Generation. Incluso si se van todos los sueños que tengo cada día, incluso si trato de distraerme en algo, el amor viene a mí flotando sobre una melodía. Me atrae como si fuera magia. Día a día voy a llenar esos sueños con mi amor. Yeah. Supremamente afortunado en mi vida, ya que he conocido el gran amor. What is love? XOK. Incluso si el sol y la luna se vienen abajo, nunca nada cambiará y descubrirás que soy un chico en el que puedes confiar. Con solo estar juntos, todo será perfecto. Can't explain what I feel. Tal vez escriba un libro con la historia que me habría gustado vivir contigo. Fiction. Beast. Aún no te puedo olvidar. No puedo creer que esto esté pasando. No puedo dejarte ir así. Voy a hacer nuestra historia otra vez. Lo reescribiré de nuevo. Así no se terminará. Don't you be down. 행복할 수도 슬플 수도 없어. 깊네. Me marchito y lo único que haces es mirar otras flores. Cuando yo te di todos los pétalos que tenía. Blue, Big Bang. El invierno se ha ido y la primavera ha llegado. Nos hemos marchitado y nuestros corazones están heridos de nostalgia y anhelo. Es imposible quitar de la mente lo que se encuentra en el corazón. You Garden, Cheon Yun-chi. Solo pensando siempre estar junto a ti hace que una sonrisa se extienda en mi cara. Tú coloreas mi mundo. Mm-hmm. 나를 품을 만큼 바쁜걸요. 이렇게는 마음은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대의 그 향기 들러 이렇게 love you love you love you 사랑해 따스해 너만 생각하면 행복해 너를 품은 생각만으로 미소가 가득 번지고 내 세상 물들이 그대 그대란 정원은 나 꽃이라면 그대란 하늘에 나 구름이면 그대 안을 예쁘게 다 꾸미고 싶은걸요. 나만의 그 색깔들로 이렇게 love you love you love you 사랑해 따스해 너만 생각하면 행복해 너를 품은 생각만으로 미소가 가득 번지고 내 세상 소망이 된 너 내 기쁨이 된 너 어디서 무얼 하던지 난 네가 떠오르고 가슴 벅찬 내 사랑이 언제쯤 네 맘에 보일까 또 달까 모두 주고 싶다 Agradecemos que hayan sintonizado la sexta emisión de El Tiempo del Corazón. Hasta la próxima.